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최고의 때가 있었나요? 최고의 때가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따라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기도 응답의 날이 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날이 오고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인에, 여러분이 의인이야. 의인에게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은 와요. 제가 잘 쓰는 게 있잖아요. 맨날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버나드 쇼가 노비맹 뭐라고 썼다고?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다. 느닷없이 쓰나미처럼 닥치자니 그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 상급의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응답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좀 기다렸다가 되어진 말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신학의 약속 보니까 80% 이상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역사,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약속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약속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된 말씀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아니 못 읽었으니까,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못 읽으면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건가? 그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했잖아요. 그날은 온다니까. 여러분 최고의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기다려요. 이 기다린 일이 잘 될까? 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워요? 쉬워요? 아직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세월은 그냥 빨리 가잖아요. 그죠? 막 빨리 가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이게. 약속 부여잡을수록 기다리는 게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는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 말씀을 알고 보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계산하고 가니라가 아니고 계획하고 가니라가 아니고 살펴보고 가니라가 아니고 뭐 때문에 갔다고? 믿고 약속 믿고 간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 그 아들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 백살이 될 때 내가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서 못 기다렸어. 못 기다렸어. 아, 다른 믿음은 다 끝내주는데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데 기다리는 못하더라. 그러니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다려줄까? 약속한 대상에 대한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저분은 반드시 나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약속은 지킨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감이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나를 좀 믿어다오. 뭘 믿어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좀 믿어다오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대호 장로님 믿는다고 뭘 믿느냐? 이대호 장로님 나한테 한 말을 내가 믿는다고.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전철 장로님 내가 믿는다고 나에게 서로 대화 가운데 한 말을 내가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지. 다행히 지금까지 하나도 부도난 게 없어. 우리 장로님들. 조국평 장로님 마찬가지. 부도난 게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주니까 그 사람 신뢰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이게 뭘 믿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길 바랍니다. 말씀 무엇으로 받아서? 약속으로 받으라고. 약속으로. 약속을 명령으로 받지 말고. 명령으로 받는 게 힘들지. 약속으로 받아야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약속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줘야 돼요. 자녀 문제 많죠? 여러분 자녀들. 자녀는 사실은 기다려주는 대상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기다려줘. 이런 말이에요. 풀하고 풀. 풀하고 자녀는 땡기면 끊어져. 풀 막 그냥 뽑으면 다 그 뭐야 끊어지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 내 식으로 그냥 끌고 확 끌으면 끊어져. 끊어버려. 딴 데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다려줘. 그러니 어렵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내 거냐?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쉽지 않지. 기다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해도 나보다 낫다. 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는 못해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는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나보다 나을 것 같다. 그래 나 믿고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놓는 거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좋고 사랑했어. 심아폭에 폭폭 쌌어. 요즘 같으면 뭐냐면 완전히 그 헬리콥터 엄마야. 헬리콥터 알죠? 아이들을 자녀들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 헬리콥터라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 베개 갈 수는 없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리브가가 그런 엄마였다. 이 야곱이 이걸 치마폭에 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맨날 이제 노심초사하는데 어떻게 떠나게 됐잖아. 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 땅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자는 그런 자녀를 반드시 떠나게 만들어. 어떤 식으로든 떠나요. 거리적으로 떠나든 마음적으로 떠나든 어떤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게 참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리브가 떠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할 게 뭐가 있겠어. 기도밖에 돼 있겠어. 기도밖에.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키워줬어요. 여러 연단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키워. 리브가가 키운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돌아왔어요. 왜? 떠날 때는 야곱으로 떠났는데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놀라. 야곱으로 떠났어. 야곱으로 보냈어. 그런데 돌아올 때 뭘로 왔다고? 이스라엘로 왔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만들어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떻게 역사해 주실 거야. 그리 나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나를 믿는 자는 자손 3, 4대가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 믿어야지. 예. 그래서 잘 된다. 잘 된다. 사기꾼이라고 했죠. 야곱이란 말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사기꾼. 응? 형의 발을 잡고 나왔다. 발목을 잡았다. 이 말이 사기꾼이지 뭐. 발목을 남의 발목을 거는 사람.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평생 살아봤자 그 인생밖에 안 돼. 그 운명거리였는데 하나님을 그걸 연단시키고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은 이스라엘 내가 너한테만은 줘주겠다. 그런 대상으로 만들었다. 너한테만은 줘주겠다.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한테 줘? 우리가 내 자신한테도 안 질라고. 호영이 아빠는 호영이 엄마한테 져주나? 응? 져줄 때도 있지 가끔. 아니 져줘. 강 집사님이 좀 비웃잖아. 이렇게 입을. 많이 져줘. 져주려고 노력하지. 나름도 인꼬부부예요. 져주려고. 져주려고 노력해야지 아내야. 져줘야지 남편한테. 사랑한다면 져줘요.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져줄 대상이 누굴까? 자녀밖에 없어. 자녀에게 져주는 거예요. 팔씨름하면서부터 져주잖아요. 그렇죠? 팔씨름 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는 져야 돼. 이렇게 이놈 말아. 아유 뭐 대단하네. 아유 내가 졌다. 근데 그걸 꼭 이기는 거는 이모부라는 게 이모부. 응? 작은 아버지는 져야지. 이스라엘 내가 너한테 져주겠다. 내가 너한테 져주겠다. 내가 너한테 져주겠다는 걸 우리를 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녀 삼아. 사기꾼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러니 맨날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뺏어는 것밖에 되어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해놓고 찾고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 이제 그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는 건 자녀 몫이라. 기다리는 건 자녀 몫. 하나님 그 약속 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왜 그게 어려운가? 의심이지, 의심.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관계에서 항상 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뭘로 갖다 주느냐? 의심으로 갖다 놓는 거야, 의심. 그래서 정말 기다려도 될까? 정말 참아도 될까? 사단의 성격이 뭐냐? 사단의 성격은 조급합니다. 조급해. 여러분 마음이 계속 가장 막 바쁘고 시작하고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막 나고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 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바쁘시지 않아. 자신 만만합니다. 바쁘신 거.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 시간과 공과를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기서는 끝난 일인데 여기서는 시작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저기는 겨울인데 여기는 여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끝난 게 없어. 하나님 역사에는 끝나는 게 없다니까. 끝났다라고 히스기야가 너 왕이시여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다시 또 시작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눈알을 눈앞에 있어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뭐가 돼야 돼.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조급한 막 자꾸 지면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래가 그 뭐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야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되는 거야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인생 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난 지금 뭐지 자책감 포기 절망감 낙심 뭐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내려막길로 내려왔는데 뭐가 이제 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내 인생에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날은 옵니다. 하나님 약속이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받은 이상 더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받은 이상. 요셉이 꿈을 꿨죠. 약속을 받은 거지 약속을. 괜찮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게. 약속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 해와 달이 지한테 절하고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게 좋은 날이 내게 올 수가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이 내게 올 수가 있을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 방향.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교육의 도시,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있는 곳이 애굽인데 그 애굽으로 얘를 보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뭐야?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것밖에 없어.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사랑하니까 얘는 애굽으로 안 보낸다는 거야. 유학을 안 보내 얘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방법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좋은 대로만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저 딴 데가 있어. 전부 딴 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해 가셨으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망하지 않았고 최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시간이 안 온 게 좋잖아요. 이미 와버렸으면 어떡해. 뭘 기다리고 살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하고 살 거예요. 안 왔어.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야곱도 안 보내주고 얘도 갈 생각이 없어. 어떻게 상경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야지. 약속.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또 별 고생 다 하고 산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금 별의별 성실함 뭐 이런 거 다 보여가지고 인정받고 해서 조금 이제 되는다가 싶었는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함 받았잖아.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서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끝난 거지. 별 하나 달았는데. 그리고 그 감옥은 왕과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 그런 감옥. 보디바르 아주 거기다 아주 거기 아주 뭐. 너는 이만 여기서 썩어 하고 그런 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나오기가 어려운.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끝났다. 절망. 끝난 거예요. 신앙이 왜 좋은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신앙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란 끝의 가장 큰 명제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는 다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뭐야?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끝이 없다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나올 희망이 없는 곳인데 여기서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왜 절망 안 할 수가 없지, 거기서. 낙심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그냥 들어간 곳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어떤 그 어려서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게 있는데 이거 내가 부여잡고 있는데 그거에 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더 절망하겠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더 크게 절망하고 못 기다린다니까. 더 어렵다니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이 위대하게 됐기 때문에 총리 대신 됐기도 위대한 게 아니라 요셉의 믿음 자체가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이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고.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목을 꺼내야지 그럼 거기 갔으면 그냥. 목 매달아야지.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목 매달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지. 내가 더 살아서 뭐해. 이거 안 된다 말이야 이게.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의 위대한 것은 내가 비록 땅 끝까지는 처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이게 믿음. 이거 기다렸잖아요. 기다리지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 알파고보다 더한 하나님의 수. 우리 인간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수가 하나님께서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왜 내 수만 생각하고 절망하느냐 이거예요 맨날. 왜 내 것만 생각, 인간이 무슨 수가 있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수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곧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방법은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해버려. 인간의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답이 두 가지니까 답답한 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아. 뭐래 할처럼.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살아왔어요. 보니까 비록 큰 교회는 못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아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살아온 것이지 내 방법 되어지기 하나도 없더라고. 이 간증.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낙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 이건 승승장구야. 그래서요, 지금 약속을 붙들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 있어. 뭐 안 돼. 뭐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뭔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대 방향입니까 이렇게. 그럴지라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 감옥에 가는 일도, 팔려가는 일도, 생각지도 못한 쪽에 아이들이 가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 사업 이때까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이것저것 다 엮어가지고 어떻게 뭘로 만든다고? 선 니콜 승리, 니콜 성공,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공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방향에 가도 죽는다 하지 말고 어떻게 즐겨라. 과정을 즐겨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준 땅이다 약속하셨어. 가나안까지 가.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는 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믿으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데 광야에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 현실을 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내가 더 똑같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엇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지 뭐.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행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괜찮아. 나의 최종 목적지 어디가 있어 나는? 가나안 땅. 조건사님 참 신앙생활 막 할 때 참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같이 우리 권사님 이사를 가야 돼. 과천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때가 막막해.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좀 권사님 여기 많잖아. 여기 아파트. 아, 이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요?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잡고 줘야 약속을 줘야지. 약속 뭐야? 언제까지 집을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4월 30일이다. 그러면 권사님 걱정하지만 4월 5월 1일에는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오. 가보자. 아무것도 없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5월 1일 이전에 그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과정 속에 맨날 막 죽겠다 그러고 말해요. 맨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 돼야 아니면은 하나님 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 과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미국 가는 비행기가 12시간 있으면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는데 비행기 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있는데 그 비행기 가만히 있어서 12시간 지나면 LA공항 도착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천정금금 하는 거야. 마음 쪼려가지고 이게 정말 그 도착할 수 있을까? 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딴 데 가는 건 아닐까? 납치당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건 아닐까? 아 이거 도대체 죽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주는 거 음료수도 못 얻어먹고 그 안에서 보는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스튜디오에서 불러가 달랐는데 다 줘요. 까자 좀 더 가져와. 뭐 좀 음료수 더 가져와. 다 줘요. 라면 끓여도 라면도 끓여주더라고. 이거 가면서 얼마나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고 가다 보면 도착이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믿어가지고요. 조마조마조마 하고 조바신나고 뭐 해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기압이 떨어져서 그냥 조금만 환경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큰일 나다 절망. 밤새도록 걱정하고 밤새도록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뭘 얻어갖고 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와가지고. 기도도 이제 울면서 하지 말아요. 울면서 하는 기도 좀 하지 마요. 웃으면서 기도해봐.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하는 걸 좀 배워. 하하하 하나님.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즐기고 기뻐하라자 하나님. 이게 문목사표 기도예요 이제부터. 하하하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면 된다 하셨잖아요. 기다리면 목적지 도착하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에스더서. 절망이에요. 에스더 이름이 별 아닙니까? 별. 딸님이 나면 이름이 에스더로 해요. 별.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그 목사님 한별 총장. 한별. 그 에스더예요. 에스더. 남자지만. 별. 큰 별. 한별. 큰 별. 나라가 유대인들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전부 다 도륙하라 죽여라 방위부터. 하나님은 참 희한하잖아요. 한 반전 시켜주잖아요. 반전. 반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완전히 절망적인데 급격하게 소망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다 풀려버린. 그게 에스더서 하는 하만이 모든 것들 일을 다 끝났다. 장대에다가 달아놓고 해놓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에스더가 그 안 했으면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가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 여러분 아닌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럼 내가 기다리고 해야지.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달아놓은 장대에 세상에 하만이 거기 달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반전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그럼 완전한 절망이 없다니까. 완전한 절망이 전혀 없다니까. 드라마의 특징, 영화의 특징, 주인공은 안 죽는다. 그죠? 주인공은 그래 주인공이 안 죽는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한 장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까? 더 있어. 죽을 뻔한 고비를 무진장 넘기는 여러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자신이 전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죽어. 하나님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놔. 안 죽어. 안 망해. 안 망해. 하나님 손에는 뭐 드라마가 재미있어야지. 인생 자체가 재미있어야지. 드라마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갈등 구조 없이 뭐 없이 그냥 그렇게 간다. 누가 그 드라마를 보려고 그래요. 꼭 끝날 때 되면 이거 그냥 주인공이 꿈도 꼭 힘들고 어려울 때 모함당하고 뭐하고 이럴 때 다 끝나지. 내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또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뻔해 맨날. 이건 뭐 순순장구 뻔해. 이건 뭐하러 봐 이거. 어려움을 겪어. 진짜 작가들은 어떻게든 아주 어려움들을 겪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다 극복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승리하게 만들자. 아니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쓸 때에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잘 몰라? 안 망하지. 안 망해. 왜 안 망해? 주인공이. 여러분들 위태위태할 줄 안 망한다니까. 홍 집사님 안 망해. 망할 일이 있나?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황정 집사님 새벽 나와 기도해. 그렇지? 아멘에서 기도해. 하나님은 죽이를 원하시는데 딴 노력 가지고 얻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공치사 때문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간증, 아 하나님 나한테 해주셨구나. 이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야지. 그게 기도란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지금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일부러 그런 거야. 기도만 하면은 이게 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잘 된다. 기도 안 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바로 실패로 귀결되는. 기도 안 하는 기도 했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기다리면 그게 성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현재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거리가 멀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러다가 진짜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여러분 일기장은 봐봐. 일기장. 저는 수첩이 쫙 있어. 한 20년간 썼던 수첩들이 딱 있어져. 그 어떤 때 와 이거 5년 전에 봤더니 나 이때 죽었어. 그때 보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왜 죽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거. 5년만 되면 다 잊어버릴 것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지. 할렐루야. 최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러면. 그래서 말씀하신 이 묵시는 청한 때가 있다. 끝이 해결날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